사람 만난 건 하지만 오늘은 혼자이긴 싫죠 당신은 바쁘죠 항상 일이 많죠 하지만 오늘은 내 생일인 걸 왜 몰라 Tie me up, tie me down Why do I have the urge Lock me down, lock me up Inside a chain of love Tie me up, tie me down Don't let me run away Lock me down, lock me up Grip me with your eyes Gypsy girl 그대의 마음만으로 날 잡아둘 수는 없죠 난 Gypsy girl 선물만으로 부족하죠 난 당신 입술을 원해요 그래요 나빴죠 전화를 꺼놓은 건 하지만 당신은 날 꺼놓은 걸요 난 아직 어리죠 당신의 눈에는 투정만 부리는 철부지 아이인가요 Tie me up, tie me down Make it a sailor's knot Lock me down, lock me up Lock me good upside down Tie me up, tie me down Don't let my legs free up Lock me down, lock me up Grip me with your eyes Gypsy girl 그대의 마음만으로 날 잡아둘 수는 없죠 난 Gypsy girl 선물만으로 부족하죠 난 당신 입술을 원해요 지금도 내 곁엔 아직 수많은 유혹이 날 흔들어 놓죠 난 아직 괜찮죠 너무 매력이 넘치죠 그대는 모르죠 그런 여자를 가진 걸 Gypsy girl 그대의 마음만으로 날 잡아둘 수는 없죠 난 Gypsy girl 선물만으로 부족하죠 난 당신 입술을 원해요 Gypsy girl 사랑한단 말만으론 날 묶어둘 수는 없죠 Gypsy girl